있던 걸 모르고 만났었다면 헤어진 후 느끼게 된다고. 시간이 흘러서 보고 싶어질 즈음 아픔이란 게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그 어느 날에 그리움이 다가오고 돌아가려 해보면 이미 멀어져가는 슬픈 얘기가 만들어지고 슬픈 얘기가 많아